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100년 전쯤 밴쿠버 섬에 살던 인디언들은 포틀레치라는 의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누가 더 멋지게 파산하느냐, 그런 의식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모아놓고 불을 지르면서 환호하고 그 꺼져가는 불빛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동안 너무 많이 가졌구나, 조금 더 있다간 우리 욕심은 부끄러워지겠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밤하늘의 연기로 날려보내는 욕심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즐거운 것이었답니다. 물론 100년 전 인디언들 얘기입니다. 김환수 씨, 전북 1위 신용동의 이화영 씨, 박영준 씨, 홍창근 씨, 이현우 씨, 김현정 씨, 한인희 씨, 임선빈 씨, 그리고 저도 그런 건물 하나 갖고 싶다고 하신 변현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자, 슬리버죠? 그런 건물, 영화 슬리버 중에서 이니그마의 칼리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포틀레치라, 이제는 그런 제도가, 그런 풍습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참 요즘에 어느 학교 하나 같고 굉장히 시끄럽죠. 하이텔로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준혁 씨,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 퇴학당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공포까지 갖고 계신 한 학생. 제가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등학교는 제가 사는 곳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아는데요. 참 안타깝네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하네요. 하이텔의 홍태철 씨, 굉장히 힘든 일을 최근에 당하셨네요. 그래요. 비행기가 나오는 영화, 음악을 띄워드릴게요. 서울 서초 사동의 박은정 씨도 동생 수주의 생일을 축하해 오시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영화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 보이 띄워드립니다.

지난해 제65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각색상과 미술상 그리고 여우주연상 이렇게 3개 부문을 석권했던 영화죠. 짐 사이브리 감독의 하우즈 핸드 가운데 하우즈 핸드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20세기 초 영국의 에드워드 시대를 배경으로 당시 영국인들의 계급 갈등 그리고 탐욕 또 사랑과 화해의 과정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해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여주인공인 엠마 톰슨의 연기는 근래 보기 드문 명연기였다는 절찬을 받았습니다. 교양 있고 인간미 넘치는 독일계 여인 마가렛 역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해내서 엠마 톰슨식 연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었죠. 영국 신세대 감독인 케네스 브래너의 아내이기도 한데요. 엠마 톰슨이 올해에는 두 편의 영화에서 두 부문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영화 시대의 잔류, Remains of the Day로 여우 주연상에 올랐고요. 짐 셰리던 감독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Father로 여우 조연상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속된 말로 엠마 톰슨의 연기는 이제 물이 오를 대로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과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엠마 톰슨이 Remains of the Day에서 맡은 역할은 그 1930년대를 살아가는 영국 소시민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해 영화 시간에 그 시대의 잔류를 소개해드릴 때 엠마 톰슨의 역할이 귀족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못됐어요. 최근 자료를 보니까 귀족 부인이 아니라 대저택의 식당에서 일하는 여인이네요. 이곳에서 일하면서 집사인 안소니 홉킨스와 사랑을 나누지만 일에만 집착하는 그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켄톤. 이 역이 바로 엠마 톰슨의 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연 여우상 후보작 In the Name of Father, 아버지의 이름으로에서는 변호사 가렛 피어스로 나옵니다. 가렛은 런던 길포드 식당 폭파범으로 몰려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아일랜드 청년 제리 콘론, 다니엘 데이루이스를 변호하는데요. 제리의 무죄를 확신한 그녀가 자유와 진실의 존엄성을 외치는 법정 장면은 아주 감동적이죠. 할리우드 여배우들과 비교해보면 뭐 그다지 뛰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연기력으로 승부를 거는 엠마 톰슨. 글쎄요. 아카데미 2연패가 과연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IRA를 다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여가수의 노래가 빠질 수가 없겠죠. 시네드 오커너가 부릅니다. You make me the thief of your heart. 영화 아버지의 이름 중에서 띄워드릴게요. 분명히 너의 마음을 빼앗은 건 난데 그것을 너가 사주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 가사에서의 유와 미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어가 짧아서 가사가 다 들리진 않고요. 시니어드 오코노가 부른 You Made Me the Thief of Your Heart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뮤직비디오를 미리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의 장면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영화 In the Name of Father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엠마 톰슨 말고 또 한 명의 여배우가 제66회 올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과 조연상 이 두 부문 모두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피아노 그리고 야망의 함정 The Firm의 홀리 헌터입니다. 그녀는 영화 배우가 되기 전에는 브로드웨이에서 18년을 보냈는데요. 뒤늦게 영화계에 진출해서 아주 진지하고 솔직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죠. 브로드캐스트 뉴스, 아리조나 유괴 사건, 레이징 아리조나, 또 영혼은 그대 곁에, 올웨이즈 같은 작품이 그녀의 출연작입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말을 못하는 에이다로 나와서 온몸으로 연기했던 피아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역할로 이미 홀리 헌터는 깐느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죠. 홀리 헌터가 조연상 후보에 오른 역할은 야망의 함정에서의 사설탐정 사무소 비서였습니다. 좀 칠칠치 못한 차림새의 수다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에 처한 자신과 탐 크루즈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맹렬 여성 타미 홀리 헌터였습니다. 홀리 헌터는 이미 제인 캠피언 감독의 다음 영화인 Portrait of the Lady에서 윌리엄 허트, 다니엘 데이루이스, 또 니콜 캣만 같은 아주 쟁쟁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영화도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자, 친구 은영이 생일 축하해 주셨죠? 부천 원민구 상동 사랑마을에서 최진선 씨. 다음 곡 한번 들어보세요. The Firm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의 이충용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데이브 그루신의 그 세련된 피아노 솜씨가 아주 긴장감 있게 펼쳐지는 연주였죠. The Firm, 야망의 함정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아카데미 세 번째 여우 주연상 후보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배우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름은 스타카 트위닝이고요. 이번에 후보로 오른 영화는 Six Degree of Separation입니다. 자, 이 영화에서 스타커드는 뉴욕 중산층의 가정주부로 등장하는데요. 내성적인 남편에 비해서 이 스타커드는 아주 씩씩하고 사교술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아들의 대학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흑인 청년이 방문하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사건일까요? 저도 못 봐서 모르겠는데요. 넘어가고요. 네 번째 여우주연상 후보 소개해드릴게요. 영화 티나,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이 영화에서 티나 터너 역을 맡았던 안젤라 바셋입니다. 스파이크 리의 말콤 X에서 말콤 X의 그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를 연기했던 바로 그 흑인 여배우입니다. 말콤 X로 비평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던 차에 티나 터너 역을 찾는 공개 오디션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실제 티나보다도 훨씬 더 티나다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대 연기에서는 마치 실제 티나 터너가 무대에 선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 역을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열의가 실제 티나 터너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니 뭐 대단했겠죠. 여고생 때부터 연극 광이었다는 안젤라 바셋. 그녀 역시 브로드웨이 출신인데요. 영화는 Boys and the Hood, 유치원에 간 사나이, 또 Innocent Blood, 우리나라에는 미녀 드라큘라라고 소개된 영화죠. 이런 영화들에 출연했었습니다. 자, 영화 티나 중에서 티나 터너와 그의 남편인 아이크 터너의 노래 들어보죠. Proud Mary. You know,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like to hear something from us. Nice and easy. There's just one thing. You see, we never, ever do nothing. Nice. Easy. We always do it. Nice. And rough. But we're going to take the beginning of this song and do it easy. But then we're going to do the finish. Rough. Proud Mary, the way we keep do. On burning. Proud Mary. And we're rolling, ooh, rolling, ooh, rolling on the river. Listen to the story. Left a good job down in the city, working for the man every night and day. And I never lost one minute of sleep, and I was worrying about the way that things might have been. You know that big wheel keep on turning. Proud Mary, keep on burning. And we're rolling, rolling, rolling, yeah, rolling, rolling on a river. Yeah, on the river. Did I hitch the ride on the riverboat queen? 내 잠 좀 깨워줘. 이렇게 크게 적으셨죠? 예산의 기성학생. 잠 좀 깨시죠? 역시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은 어딘가 이게 맞는 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불협화음을 이루던 아이크 터너와 티나 터너지만 노래를 부르니까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죠. Proud Mary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티나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자, 이번에 이제 여우 조연상, 여우 주연상 마지막 후보입니다. 블랙 위도우, 사랑과 신사, 또 애정의 조건. 이런 영화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여배우 데보라 윙거가 그 주인공인데요. 데보라 윙거는 그동안 쉬지 않고 연기 활동을 해왔었지만 상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여배우였습니다. 애정의 조건만 하더라도 여기서 어머니 역을 맡은 셜리 맥클레인만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데보라 윙거가 이번에 도전하는 작품은 환상향, 쉐도우 렌즈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중년 남녀의 사랑을 그린 영화인데요. 데보라는 여기서 시인이자 작가이며 정치 활동도 하는 다재다능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그녀가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고 자신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데보라 윙거는 주인공인 조이 그리샴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그녀가 낸 책은 물론이고 그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보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데보라 윙거가 주연한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손석재 씨 듣고 계시죠? 조 카커와 제니퍼 원스의 노래입니다. Of Where We Belong.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A Where We Belong, 조 카커, 제니퍼 원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여우 조연상 후보들 쭉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미 엠마 톰슨과 홀리 헌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세 사람이 남은 셈이죠. 여우 조연상 세 번째 후보, 피터 웨어 감독의 영화 Fearless의 로즈 페레스입니다. 피터 웨어 감독은 가장 위험한 해, The Year of Living Dangerous, 또 갈리폴리, 죽은 시인의 사회 등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죠. 그의 최신작인 이 Fearless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의 느낌을 영화 속에 담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로즈 페레스는 영화 Do the Right Thing, Night on Earth, 그리고 White Man Can't Jump, 최근에는 비디오로 Untamed라는 제목으로 나온 Untamed Heart, 이런 영화에서 이미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던 배우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비행기 사고의 최후의 생존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유명한 건축가인 맥스, 제프 브리지스고요. 로즈 페레스가 맡은 칼라 로드리고라는 역은요,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는 스페인계 여인인데요.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여행하던 중 비행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이는 죽고 자신만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되자 칼라는 생의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죠. 이 영화에서 로즈 페레즈 말고도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건축가 맥스의 아내로 등장해서 로즈와 연기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오스카에 도전하는 네 번째 여우 조연상 후보는 영화 피아노에서 말 못하는 에이다의 입이 되어주던 깜찍한 딸 플로라입니다. 안나 파킨이란 소녀 배우죠. 그 꼬마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계속 배우를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미 LA 비평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으니까 글쎄요,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른 같은 강한 눈빛 연기를 선보였던 안나 파킨. 이 소녀 배우의 출세작 피아노 가운데 들어보죠. 홀리 헌터가 직접 연주합니다. Big My Secret. 홀리 헌터가 연주한 Big My Secret 영화 피아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우조연상 후보 남겨놓고 있는데요.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청춘 스타가 아닌가 싶어요. 위노나 라이더입니다. 팀버튼 감독의 비틀주스와 가위손, 짐 자모시 감독의 나잇 온 어스, 또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와 빌 어거스트 감독의 영혼의 집. 뭐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재능도 재능이지만 감독은까지 따라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후보로 오른 작품 역시 미국 영화계의 거장인 마틴 스콜세시 감독의 순수의 시대, The Age of Innocence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은 19세기의 순종적인 여인상이에요. 어린 나이에 집안이 정해준 신랑과 급하게 결혼하지만 아직 철도 덜 들고 모든 것에 천진난만하기만 한 윌란드 역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육촌 언니와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고통을 겪게 되죠. 위노나 라이더는 13살 때 이미 아메리카 예술학원의 연극반에 입학했을 정도로 똑똑하고 또 예술적인 재능까지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는 지금 쉴 틈 없이 작품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춘 코미디물인 Reality Bites, 또 가까운 미래에서 일어나는 러브 스토리, Broken Dreams, 그런가 하면 어린 풀 이야기 같은 독특한 제목의 작품까지 그녀의 신작들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아, 지금 시간을 보니까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영화 The Age of Innocence 중에서 마지막 곡 골랐습니다. 대전 동구 자양동의 김기현 씨. 사귄 지 얼마 안 되지만 음악을 무지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게 될 은정이가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글쎄요,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닙니까? 광주 동구의 민정 씨, 서울 송파구 잠실 일동의 홍순은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Age of Innocence의 메인 테마 엘마 번스타인의 음악으로 띄워드리면서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